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는 직장인들이 여름휴가를 얼마나 가는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올해 여름휴가가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 같다고 합니다. 400여 개 기업들한테 직원들 휴가를 얼마나 보낼 건지 휴가비를 얼마나 줄 건지를 물어봤는데 평균적으로 올해 여름휴가를 4.6일을 줄 거라고 답을 했습니다. 작년에 4.2일이었으니까 0.4일 정도 휴가가 더 늘어난 겁니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반가운 소식으로 들리죠. 그런데 이게 속을 좀 들여다보면 직원들 좋으라고 휴가를 늘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불황 때문인데요. 불황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도 잘 안 팔릴 것 같아서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휴가를 늘렸다고 답한 회사가 무려 43%나 됐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보내면 연차수당 같은 돈을 좀 덜 줘도 되니까 그 비용을 아끼려고 더 보낸다 하는 답도 23%가 나왔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그나마 마음 편하게 쉬는 게 여름 휴가입니다. 그 휴가가 올해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사정까지 알면 막상 휴가를 다녀와도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사들 눈치 봐가면서 힘들게 휴가 다녀와도 회사 실적은 지지부진할 거고 또 자기의 미래도 걱정이 될 테니 말입니다. 이래저래 날씨도 덥고 휴가마저도 더운 그런 여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안전용품의 세계를 좀 들여다보죠.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은행 현금 인출기에 카드 복제기를 달아서 카드를 복제한 후에 해외에서 몰래 돈을 인출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뭘 좀 조심해야 되고 혹시 누군가 내 카드를 복제해서 사용했으면 나는 그 피해 금액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 오늘 현장경제 리포트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에만 만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오늘도 5만원권 주유상품권 준비 중입니다. 자, 7월 18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약 한 110년 전이죠. 1899년에 미국 특허청장 찰스 듀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했던 말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발명될 수 있는 건 모두 발명돼서 더 이상은 발명될 게 없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게 인류가 한 가장 어리석은 말들 몇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명이라는 건 끝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도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살펴보면서 야,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올리고 우리 사업에 대한 영감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트렌드 리포트 오늘도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이 철인 만큼 네. 휴가철, 물놀이 뭐 이런 거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 골라오셨네요. 네. 아, 이것도 이제 매번 이렇게 달라지고 개선되고 하나 봐요. 네, 그럼요. 예. 네, 이 기자님이 휴가 다녀오셨어요?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네, 휴가 뭐 산으로 가세요? 바다로 가세요? 이제 애들이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주로 아직까지는 바다 쪽인데요. 물놀이. 예. 네. 산을 좋아하려면 나이가 거의 한참 돼야. 예. 네. 아무래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물놀이 안전용품도 하나 있으니까요. 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제품이 물놀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손목에 차는 에어백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더우니까 그 예. 바다나 계곡으로 많이들 가시잖아요. 특히 이제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안전요원이 있는 곳이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제 안전장비를 잘 구비하지 않고 안전요원도 없고 그런 곳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 손목에 채워주셔도 되고 네. 또는 뭐 익스트림 그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도 보면은요. 그 워낙 이제 수상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수영은 또 많이 하시는데 네. 이 구명조끼를 그래도 착용을 하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뭐 몸 자랑도 좀 하고 싶으실 거고 또 본인의 능력을 수영 실력을 이제 믿고 안전장비를 잘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명조끼는 좀 불편하다면 이 손목에 차는 에어백을 하나 장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분들은 저 일부러 안 하시는군요. 구명조끼를. 제가 아는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수영을 할 줄 압니다만 네. 다른 목적으로 일부러 구명조끼를 입는데. 네. 그런데 이 되게 뭐 물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구명조끼 말씀하신 거. 네. 아니면 튜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 그렇게 좀 거추장스럽게 나오는 이유가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 몸을 감싸지. 네. 뭐 다른 게 뭐가 있겠느냐.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인데 손목에 찬다고요? 네. 그 구명조끼를 가장 많이 입긴 하는데 이제 부피감이 있다 보니까 구명조끼를 입으면 아무래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또 수영을 전혀 못하는 분들이면 당연히 구명조끼 입는 게 가장 안전하겠지만 예. 수영 잘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이제 안 입고 이제 그 뭐 수상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손목에 차는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냥 팔찌처럼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인 팔찌처럼 이렇게 심플하게 생긴 거는 아니고요. 여기에 그 이산화탄소 가스가 들어있는 작은 그 캡슐 같은 게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 손목 밴드인데요. 예. 그냥 시계처럼 약간 투박한 시계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걸 차고 있다고 해서 이 구명조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이 혹시 이제 물 속에 빠졌다. 그런데 이 손목에 있는 버튼으로 하나를 누르면 이산화탄소 가스가 나오면서 에어백이 터지면서 공기가 충전되듯이 손목에 있는 작은 그 에어백이 가스가 충전되면서 알겠어요. 사람을 물 위로 띄어 올려줍니다. 예, 그렇게 자동으로 딱 터지는 에어백은 아니고 네. 내가 물에 빠졌는데 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러면 손목에 있는 뭔가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잘 찾아낸 저요. 네, 바로 보이는데요. 그 버튼을 잡아 당기면 예. 이제 급속한 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에어백이 충전이 되면서 물 위로 사람을 부양을 시키는데요. 네. 이렇게 부양 시키고 나서 잠깐 있다가 다시 이 에어백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네. 48시간 동안 유지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목에 네. 이제 그 튜브가 붙어 있는 방식인 거죠. 이게 얼마나 크게 저 같은 사람도 어린들도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물 속에 빠졌는데 125kg 몸무게까지 끌어올립니다. 네. 손목에서 이렇게 이제 붙을 네. 어렸을 때 엄마 손목에 잡혀서 네.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네. 물 속에서 한번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손목에 이제 그 튜브가 연결이 돼서 물 위로 끌어오르면 이제 이 튜브를 안고 있거나 예. 또는 그냥 손목이 잡힌 상태로 물 위에 둥둥 떠 있게 되는 거죠. 손목 아니라 이제 발목에 찰 수 있겠습니다만 발목에 차면 거꾸로 올라오게 되니까 좀 모양이 네. 좀 안 좋아지겠네요. 네. 그것도 손으로 이제 끌어서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 제품은 자동차 에어팩처럼 한 번 사용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매번 이 이산화탄소 카트리지를 교체해 줘야 됩니다. 한 번 이제 사용을 하고 나면 다음번에는 카트리지를 교체를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그것만 교체하면 되나 봐요. 네. 팔찌 그 틀은 그대로 쓸 수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안전장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이번에는 자동차 사고 시에 빨리 탈출하기에 도와주는 장비인데요. 네. 보통 열차나 또는 버스 이런 걸 타게 되면은 손망치 같은 게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예. 여차하면은 유리를 깨고 탈출할 수 있게 해주는데 실제 우리 그 자동차 내부에 보면은 그런 안전장비나 그 장비들이 없잖아요. 예. 이거는 개인들을 위해서 차 안에 늘 구비하면 좋을 그런 장비인데요. 생긴 거는 그 휴대용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칼 나이프라고 해야 되나요? 여행 같은 거 가실 때 보면은 칼도 들어 있고 또 가위도 들어 있고 이런 조그만한 열쇠고리 같은 제품 혹시 그러네요. 기억 나시나요? 조현경 대표께서 사진을 갖고 오셔서 저도 보고 있는데 이게 뭐 망치라기보다는 무슨 저 주머니 칼처럼 비슷한 맞습니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겠습니다. 크기도 12cm 정도로 손에 쏙 들어가고요. 예. 무게도 100g이 안 되는 아주 경량인데요. 이 제품에는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강화유리를 1초 만에 쉽게 깰 수 있는 버튼 하나와 예. 안전벨트를 쉽게 잘라낼 수 있는 칼이 들어있는데요. 보통 강화유리는 그 우리 자동차 유리는 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뭐 물에 빠지거나 네. 또는 차량이 전복되어 있을 때 빨리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힘으로 유리를 깨거나 또 창문이 안 열, 그러니까 차 문이 안 열릴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디 저 부딪히거나 하면 문이 이제 뒤틀리니까. 네. 그리고 운전자나 그 차량 동승자들이 다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탈출하기 힘들 텐데 예. 그럴 때 이 제품을 차 어딘가에 서랍이나 이런 거에다 넣어놨다가 꺼내서 버튼만 누르면 자동차 유리창에다가 대고 버튼만 누르면 1초 만에 유리를 파괴를 시켜주는 그런 제품. 이 제품 사진으로 보면 무슨 망치 같은 건 안 달려 있는데 네. 끄트머리에서 뭔가가 딱 튀어나와서 쫙 유리를 깨게 만드는가 보군요. 네, 끝에 이제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이 사이로 굉장히 실제로는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금방 나왔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근데 굉장히 강한 그 쇠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에 붙이고 버튼을 누르면 이 침이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어이구. 유리를 네, 깨게 해주는 거죠. 유리창 깰 때만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유리창에 완전히 붙인 다음에 버튼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붙이는 순간에 압력으로 유리창과 이 쇠침을 최대한 많이 붙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력으로 유리창을 잡아당긴 다음에 쇠침을 싸서 유리를 깨주는데요. 예. 기능 하나와 또 끝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칼날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칼날이 V자형으로 생겼습니다. 예. 굉장히 날카로운 커터인데요. 보통 그 안전벨트가 쉽게 이제 고장이 나거나 사고 때문에 버튼이 안 눌러질 경우에 안전벨트에서 몸을 탈출시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 이 V자형 칼로 안전벨트에 끼워서 힘으로 이제 당겨주면은 쉽게 안전벨트가 그렇죠. 예. 네, 제거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맞아요. 이게 사고 나면 그냥 안전벨트는 칼로 끊으면 될 것 같은데 칼이란 게 사실 뭐 차 안에 있기가 쉽지 않아요. 네. 빨리 탈출해야 되니까. 네. 아 그래요. 이런 게 하나씩 작은 거니까 뭐 어디 말씀하신 대로 저 어디 하나씩 넣어놓으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안전과 관련한 또 하나 좀 다른 신제품 새로 나온 아이디어 제품 어떤 게 있어요? 네, 이번에는 그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나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에 장착하는 보호용 센서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휴가를 가시게 되면 요즘에는 저도 그런데요. 노트북을 꼭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혹시라도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으면. 네. 네, 연락이 오면 업무를 해야 될 경우에 이제 빨리 노트북에 접속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노트북을 휴가지에서 저는 여러 번 잃어버렸었어요. 네, 다른 걸 챙기다가 정작 노트북을 못 챙기고 네. 짐을 싸거나 해서 이제 잃어버린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 세 번 정도 있었는데 아이고. 저는 만약에 이 보호 센서가 있다면 노트북에다 이 센서를 작동을 붙여놓을 것 같아요. 이 센서가 어떤 거냐면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네. 연결이 되어서 어느 일정 기간 거리가 멀어지거나 그러면 센서가 작동을 해서 내 휴대폰하고 멀어지면 네 경고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나 뭐 이렇게 같이 외부에 이제 나가서 놀 때 네. 아이들이 시선에서 엄마들 부모들의 그 시야에서 멀어지게 되면 부모들 예. 찾게 되잖아요. 예. 그 거리를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그 일정 기간 멀어지거나 하면은 스마트폰으로 경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그 반경 안에 멀어지고 있다. 네, 반경 안에 없다라거나 네.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이고요. 반려동물도 요즘 휴가 가실 때 많이 같이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물건에 이 센서를 부착을 시켜놓고 네. 그럼 내 곁에서 뭐 10m 이상 떨어지지 말아라. 네. 얼마예요? 배터리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예. 60일에 한 번만 충전하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이제 한 두 달에 한 번씩 충전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약 49달러로 아직 출시는 안 됐는데요. 올해 말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 하나 센서 하나에 49달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5만 원짜리 하나 붙여놓으면 네. 그게 움직일 때마다 네. 가격대는 참 묘하게 정하네요. 이게 선뜻 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아우 싸다고 하기도 그렇고. 네. 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와 함께 또 오늘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 알아봤습니다. 거 봐요. 계속 저 발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예, 한국소비자원이 최근에 50개 상품과 서비스, 우리 주변의 상품들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평가를 들어봤더니 휴대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그래도 책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책을 읽는 데 보내는 시간이 후회스럽지는 않다는 뜻일 텐데요. 오늘도 책 한 권 읽어보겠습니다. 손경제 북클럽 북칼럼니스트 고영성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 어렵지만 하나 읽어보면 좋을 만한 그런 예. 책을 갖고 오셨는데 제목이 폴트 라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폴트면 테니스 할 때 이게 좀 그 금 밖으로 금이라고 해도 또 이상하죠. 예. 선 밖으로 나가는 걸 폴트라고 예, 하죠. 예, 뭔가 맞습니다. 좀 잘못됐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라인이면 선이잖아요. 예. 그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폴트 라인은 지질학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예. 잠시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 지구 표면은 지각판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 지각판 아래에서는 멘틀이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서로 다른 지각판들이 서로 부딪히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판들이 부딪힐 때 판의 끝쪽이 부서지거나 꺾이면서 엄청난 압력이 발생하는데요. 네. 그 압력으로 발생하는 게 바로 지진입니다. 예. 지진이 발생하는 그 판의 저촉면을 바로 폴트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판과 판이 부딪히는 그 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할 폴트 라인이라는 책은 그래서 뭐 지질학 책은 아니고요. 이 책의 저자인 라구란 라자는 2008년 금융위기라는 엄청난 지진이 네. 폴트 라인으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발생했다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려고 책 제목을 포트 라인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라구람 라잔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보니까 저 영어식 이름은 아니고 예, 이분이 인도인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혹시 저 인도 중앙은행 총재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 이 책 썼을 때는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는데요. 예. 뭐 이 책도 있고 그 당시 명성을 많이 얻어가지고 금융위기도 네. 예측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 거기서 저 유명해져서 인도 중앙은행 총재로 갔군요. 예, IMF에서 맞습니다. 일하다가 이 책에 담긴 정신들을 잘 얘기해가지고 그게 좀 큰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저 지질학 책은 아니면 뭐에 관련한 책이에요? 금융위기와 관련된 책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예, 예. 어떤, 왜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느냐? 예, 맞습니다. 그럼 원인들은 그동안 많이 분석했잖아요. 저 뭐 정부 관료들이 제대로 관리 못해서 그렇다. 예, 맞습니다. 혹은 뭐 탐욕스러움이 결국은 폭발시켰다 이런 예, 분석도 있는데.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 보통 뭐 금융 위기 발생 원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융의 탐욕이다. 또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 관료들의 비난이 이제 주가 되는데요. 네, 라구람 라자의 생각 좀 달랐습니다. 아, 라구람 라자는 미국 내 불평등 심화, 뭐 글로벌 불균형, 리스크 선호 등의 금융계 상황. 고용 없는 회복과 이에 따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정치적 압박 그리고 과거 경제 위기에 계속되는 영향력 등 많은 포트라인들이 함께 작용 결과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자의 분석이 진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네. 만약에 문제의 원인이 뭐 금융계의 탐욕이나 정부의 방만한 규제에 있다면 의외로 문제를 고치는 것은 어렵진 않거든요. 또 강력한 뭐 제도 장치를 마련하면 되니까요. 규제를 규제가 너무 방만해서 그런 거면 규제를 강화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예, 뭐 더 괜찮은 사람을 쓰거나. 그런데 저자에 의하면 이번 금융위기는 그 원인들이 미국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구조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예. 여러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 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예, 그게 경제학의 기본적 이론이잖아요. 네. 그 이론들을 따랐는데 이런 위기가 터진 거죠. 그럼 앞으로도 또 터진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융 위기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 언제나 그 구조적 문제들이 바뀌지도 않았고 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쫓기 때문에 이런 금융 위기는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 주장하는 금융 위기의 원인이 어떤 건지 좀 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보면 꼭 관료들이 제대로 뭘 잘못해서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 쌓여있던 불평등 예, 맞습니다. 이게 문제다. 예, 예. 불평등이라는 건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다. 이 문제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다는 건데 예, 맞습니다. 이 불평등이랑 금융위기가 무슨 상관이 있었다는 거죠? 굳이 연결을 하자면. 예, 먼저 그 소득 불평등이 발생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육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의 평균 임금 9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예. 대졸 평균 임금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고졸 평균 임금은 3천만 원 정도로 뚝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예.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나는 건 최근 들어 더 심해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더 심한 경우라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경제학자들이 뭐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라고 부르는 것 때문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기술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개인의 능력 수준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저학년 네. 인재들이 계속 도태된다는 그런 말이죠. 예전에도 많이 배운 사람은 월급 많이 받는 건 마찬가지였긴 한데 예. 그래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 정도가 요즘 들어서 점점 심해지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말하면 저임금 받는 저학력 한국의 노동력들은 다 기계로도 대체되고 예, 뭐 맞습니다. 저 컴퓨터로도 대체되고 하는데 우리 저번에 제2의 기계 시대 했던 걸 좀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순한 거나 컴퓨터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면서 예. 그것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고인력 고기술을 익힌 그런 고학력 사람들만이 이제 대접을 받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 시장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별로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겠죠. 예, 그렇죠. 임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특이하게도 세계 최고의 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자 비율이 형편없이 좀 낮습니다. 물론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였는데요. 대학 졸업자 비율이? 예, 예. 지난 30년간 대학 졸업자 비율이 거의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학 졸업자 비율은 세계 1위에서 13위로 밀려났고요. 네.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도 선진국에 비교하면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이 더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월급 차이도 많이 날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부유층은 계속 부유하고 예. 가난한 계층은 계속 가난했을 텐데. 예. 이게 금융위기하고는 어떻게 연결돼요? 예.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 당연히 저소득층이 불만이 커지겠잖아요. 예. 그런데 저소득층은 돈은 없지만 부자 동등한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불만의 소리를 이제 외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 다 아시다시피 고소득층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부유로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예. 실제로 미국에서도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소득세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소위 신자유주의 시대를 접어들게 되면서 미국 시민들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자신이 빈곤할지라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실제 세계 가치관 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경우는 71%가 빈곤한 사람도 얼마든지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반면에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예, 하는 예, 맞습니다. 유럽인들은 40%밖에 되지 않는데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미국보다 유럽의 계층의 수직적 이동이 훨씬 활발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하위 20%에 속하면 그곳에서 벗어날 확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 믿기로는 미국인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하위층이 그 소득 상위층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역동적인 나라야. 예,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유럽은 그래 우리는 워낙 좀 그런 경향은 적어 부익부 빈익빈이야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고요. 예, 뭐 개천에서 유럽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어. 미국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 네. 실제로 보면은 미국에서 개천이 용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반대다 이거군요. 예. 그만큼 이제 또 유럽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또 하위층에게 제공하는 여러 혜택들이 있다 보니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좀 섞어주고 있나 보네요. 예. 근데 이런 미국의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게 매기는 세금 정책에 별로 이렇게 화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언젠가 고소득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이런 그 조세 개편인데 네. 그거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는 굳이 부자들한테 무거운 세금 물리지 마라. 충분히 평등하다. 이렇게 믿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예. 그런 카드를 꺼내는데 실제로는 인기를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다른 선물을 줘야 되겠네요. 예. 정치인들은. 그래서 그 꺼낸 카드가 유권자의 생활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또 개선한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대출 완화 카드를 이제 꺼내드리게 됩니다. 네. 예. 정치인들에게 대출 완화 카드는 너무나 매력적인 카드인데요. 가계대출을 확대하면 집값이 상승하고 집값이 상승하면 국민들은 자신들이 더 부자가 되었다고 느낄 것이고 예. 당연히 부의 효과로 소비도 늘어나게 되겠죠. 게다가 가계대출 확대는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고용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주택산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카드로 여러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묻지마 대출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터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대출이 바로 그 유명한 서브프라임 대출이고 서브프라임 위기가 촉발되면서 금융위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소득층을 달래기 위해서 저소득층한테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 이런 뜻인데요. 예, 맞습니다. 뭐 거기 미국의 준정부기관 할 수 있는 뭐 프레드맥, 페니메 이런 그런 회사들이 그 뭐하는 회사들이에요? 주택 살 수 있게끔 대출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일반 은행은 신용 안 좋으면 안 해줄 테니까. 예. 아예 그냥 정부 기관이 나서서 대출을 해줬다. 완벽한 정부 기관 아닌데 준 정부 기관입니다. 예. 이 기관에서 너무나 저금리와 낮은 신용도, 낮은 조건으로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택금융공사랑 비슷한 그런 예, 기관이었나 봐요. 예, 맞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예. 저소득층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런 정책을 만들다 보니 사람들은 집을 이제 살 수 있게 되고 저소득층이. 네,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금융권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가 거품이 생기고 제일 먼저 이제 소득 하위층부터 다치기 시작했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은 당시 책을 쓸 때는 IMF에서 일하던 경제학자였고 지금은 인도의 중앙은행 총재로 가 있는 라구람 라잔이 쓴 폴트라인. 이게 언제 쓴 책입니까? 좀 됐네요. 예, 미국에서 2010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 여기 나온 원인들이 지금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한번 돌이켜볼 수 있고 향후 미래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폴트라인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칼럼니스트 고영성 작가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퀴즈.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차혜린입니다. 퀴즈도 풀고 경제 상식도 쌓고 선물도 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손에 잡히는 퀴즈. 이번 주 손경제 잘 들으신 분이면 쉽게 맞힐 수 있는 복습 퀴즈를 드리는데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5만 원권 주유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에 손경제 홈페이지에 올리고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전화 받으시는 분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하세요. 네, 뿅뿅은행입니다. 싼 이자로 대출해드릴 테니까 수수료를 먼저 보내세요. 혹시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 또는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같은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신용카드 번호나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돈을 빼가는 금융사기의 한 수법인데요. 예전에는 어눌한 말투와 미숙한 발음 때문에 쉽게 눈치를 챌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누가 들어도 속아 넘어갈 만큼 자연스러워졌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저희 손경제에서 이것 특집 방송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전화 사기 수법을 뭐라고 할까요? 오늘은 보기 없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부터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분을 뽑아서 5만 원권 주유 상품권을 선물로 드릴게요.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차혜린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Radio.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매일매일 즐거운 드라이빙 브리지스톤 타이어, 환경 탈취 전문 기업 센텍 포토존, 합리주의 감성 캠핑 브랜드 카즈미,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주유권을 드립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신용카드를 복제를 해서 그 신용카드를 외국에서 쓴다든가 아니면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뽑아가는 데 쓴다든가 하는 범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뭔가 보안을 보완한다고 하는데도 자꾸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건지 그리고 혹시 그런 피해가 생기면 카드 주인들이 혹시 피해를 받는 건 어떤 게 있는 건지,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취재해왔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제일 먼저 궁금한 거 좀 먼저 여쭤볼게요. 예. 이런 일이 뭐 나쁜 마음 먹은 사람들은 할 수는 있을 텐데, 예. 내 카드를 누가 복제해서 썼으면, 예. 저는 피해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상을 알아서 해주는 겁니까? 일단은 기분이 나쁘긴 하죠. 예. 누군가가 내 카드를 복제해서 썼다. 그럼 기분이 나쁜데,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는 은행이나 카드사가 전액 보상을 해줍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부분 보험을 들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피해 금액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피해를 당한 건 내가 제일 먼저 알 텐데, 예. 그렇죠? 은행이나 카드사는 뭐 박세훈이 빼갔겠구나, 예. 이진우 기자가 빼갔겠구나 이제 알 텐데, 네. 나는 아니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보험사나 은행에다가 피해를 봤다고 전화하고, 예. 은행과 보험사는 그 알겠습니다 하고 피해 금액을 보상해 준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제 지인한테 제 카드를 슬쩍 주고 나는 그냥 모르는 척할 테니 네가 뽑아가라. 예. 그런 다음에 나한테 살짝 다시 갖다 주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저는 이 카드 계속 갖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복제한 것 같다고 신고하면, 예. 그것도 보상해 줍니까? 그건 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사기를 칠 수 있는데, 근데 보험회사에서 그냥 신고한다고 무조건 돈을 주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사를 합니다. 이게 실제로 나와가지고, 예. 그날 몇 시에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조사를 하고, 예.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잡아낼 수 있대요. 근데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물어보니까, 예. 그건 그들만의 노하우라서 알려줄 수는 없다고 해요. 그럼 뭐 그렇죠. 그렇겠군요. 당연히. 이게 알려지면, 예. 그걸 또 역이용해서 사기를 치니까. 근데 웬가하는 거는 이게 사기 치는 경우에는 다 잡아낸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혹시 억울한 경우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저는 진짜 뭐 복제가 된 거고 계속 이 카드는 내 지갑 안에 있었는데 혹시 저 고객님 무슨 지인이나 친구분한테 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라는 걸 입증하세요. 이렇게 하면 또 저도 입증할 방법은 없잖아요. 예. 그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입증 책임은 은행하고 카드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예. 나는 그저 ATM에서 카드만 봤을 뿐인데 누가 내 카드를 복제해 썼다. 그럴 경우엔 소비자는 그냥 은행이나 카드사에 신고만 하면 되고 거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은행이나 카드사가 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예. 그 조사하는 과정이 약간 좀 귀찮기는 할 거예요. 수시로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예. 필요하면 나오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이 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석 달, 넉 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예. 과정이 조금 귀찮을 수는 있죠. 하지만 소비자는 피해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저 ATM 기기에서 그 현금을 뽑을 때, 예. 카드는 누를 집어넣고 비밀번호 넣고 딱 빼는데 현금을, 예. 그 과정에서 그 카드가 복제가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카드를 복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일명 스키마라고 부르던데, 네. 그 현금 인출기 입구를 보면, 카드 넣는 입구를 보면, 예. 거기에 더 씌워 놓는데요, 이거를. 스키마라는 거를, 예, 예. 그럼 집어넣는 순간에 마그네틱 선을 복제를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ATM 천장에 몰래카메라 설치해서 그걸 그대로 보고선, 예, 나중에 써먹는 거죠. 아, 그 내 뒤에서 누군가가 카메라가 나 몇 번 누르는지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중국인가요? 어디서 한번 보니까, 예. 그 번호판을 아예 위조를 해가지고 그 위에 더 씌워놓는 경우도 있어요. 아, 내가 몇 번 눌렀는지 알 수 있게? 예. 근데 그걸 그냥 거기다 부착해놓으면 은행 직원들이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깐 붙였다가 그 피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범죄 대상이 되는 분, 그분이 들어가서 하는 동안에는 잠깐 그 붙여놨다가, 예. 그분 돈 찾아가면 다시 그 범인들이 가서 그거 살짝 빼놓고. 그렇죠. 아, 그 범인이 그 근처에 있네요, 그러면. 계속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잡혔던 범인들 같은 경우에도 경찰들이 그 근처에서 이게 좀, 아, 사건이 터졌구나 싶어서, 네. 매복하고 잠복하고 있다가 수상쩍다 싶어서 검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저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저 CCTV도 다 있을 텐데 누군가 가서, 예. 살짝 뭐 저 설치해놓고 가는 거, 이거는 뭐 그때 실시간으로는 못 막나 보죠? 예, 그 저도 그게 좀 궁금했는데 CCTV가 분명히 있으면, 네. 그 안에 그 카드 복제기 설치하는 과정이나 몰래카메라 설치하는 과정이 분명히 찍힐 텐데, 네. 그리고 보안 요원들도 있을 텐데 이걸 왜 못 잡나 싶었는데 사건이 발생한 곳들을 보면 주로 길거리에 있는 ATM들 있죠? 예. 그러니까 은행 안에 있는 ATM들이 아니라 CCTV 없는 곳들. 그렇죠.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 길거리 아니면 아파트에 있는 동떨어진 곳에 있는 ATM들. 그래서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서 주로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내 카드하고 똑같은 카드가 바로 위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카드 한 장이 똑같이 한 장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감원에서 예. 이 마그네틱선 자기띠 검은 거 있는 거는 복제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쓰지 마시고 그 금색으로 된 네모난 딱지가 붙어있는 예. IC 칩이 들어있는 IC 카드로 전환하라고 해서 전 국민이 불편하긴 한데 다 전환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복제 안 된다고 그거 한 건데 예. 이건 뭐예요 그러면? 겸용카드를 쓰고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카드 복제라는 건 카드 뒷면 보면 왜 갈색이나 검정색으로 된 띠 있잖아요. 예. 그게 마그네틱 선인데 그걸 복사하는 거거든요. 그건 복사가 굉장히 쉽대요. 네. IC카드는 그 선이 없기 때문에 복제가 안 되는 건데 예. 최근 발급된 대부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혹은 지금 계속 쓰고 계신 카드들이 IC칩이 내장은 돼 있지만 뒷면에 마그네틱 선은 그대로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예. 마그네틱 플러스 IC 겸용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무늬만 IC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IC칩이랑 마그네틱 선 둘 다 있으니까 복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말씀은 저 IC칩도 그럼 복사를 하고 마그네틱 선도 복사를 해야 내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마그네틱 선은 복사 잘 된다는 거 알겠어요. 예. 근데 IC칩은 복사 안 된다면서요. 네. 그럼 범인이 갖고 있는 내 복제 카드에는 IC칩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IC칩이 없으면 돈을 못 뽑게 만들면 되는 건데 예. 그게 왜 안 돼요? 일단은 한국에서는 네. 지금 작년 지난달 1일부터인가요? ATM에서 IC칩이 없으면 네. 현금 인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이걸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는 유출이 가능하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쓸 때는 카드 결제를 해버린다든가 근데 카드 결제하면 이제 문자가 가니까 쉽게 걸리겠죠? 그런데 해외로 나가서 해외 현금 인출기에 넣었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IC칩 없더라도 마그네틱 그렇죠. 카드만 있어도 받아주니까 거기서 예. 현금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 카드를 복제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 카드 복제를 했다가 두세 달 정도 있다가 나가서 인출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두면은 경찰들이 수사를 할 때도 혼란을 겪게 되고 어디서 나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나가서 한꺼번에 다량의 카드를 현금 인출해오는 거죠. 아, 몇 달치 모아서? 예. 이번에 잡혔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마포에서 복제를 한 다음에 예. 홍콩인가 대만에 가서 현금 인출을 해왔던 이거는 그럼 쉽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저 ATM 기기를 예. 한국 금감원이 예. 보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 IC칩으로 바꾸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마그네 어떻게 해야 되죠?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일단은 전부 IC 카드로 좀 바꾸면 그나마 좀 나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드에서 마그네틱 선도 있고 IC 카드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 마그네틱 선은 아예 없애고 없애야죠. 그럼 IC 칩만 달려 있게 하면 이건 복제가 안 되니까. 100% 장담은 또 못한다.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게 완벽한 건 없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IC 칩만 있으면 복제가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값싼 기계로는 복제가 안 될 것이다. 예, 안 됩니다. 그러면 근데 마그네틱 선을 그럼 왜 계속 달아놔요? 우리나라의 그 카드사에서는 지금도 새로 카드 신청하면 예. IC 칩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든 카드에도 마그네틱 선이 있더군요. 그렇죠. 경영 카드죠. 경영. 그러니까 IC 칩만 해놓으면 왜 안 됩니까? 역시 돈이 문제인데. 예. IC 칩만 있는 카드를 쓰려 그러면 가게 같은 경우에 단말기를 다 바꿔야 되고요. 아, 각 모든 식당이나 가게들 그렇죠. 거기 단말기는 마그네틱 선으로 지금 결제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은행도 내부 소프트웨어를 IC 칩만 가지고 거래가 될 수 있게끔 업데이트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 역시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벤사라고 하죠. 예. 카드 단말기 식당에 임대해 주고 관리해 주고 수수료 받는 그런 업체들인데 IC카드 결제 시스템이 이게 되면 결국 벤사들이 임대나 관리해주고 있는 기존 마그네틱 결제 시스템을 전부 다 또 IC카드 결제 단말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단말기 교체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죠. 아, 전국에 있는 신용카드 긁는 찍찍 그 영수증 나오는 그 기계 예. 그거를 이제 바꿔야 되는군요. 네. 근데 거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은행 ATM 기기만 바꿨는데 네.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범인들은 복제하면 우리나라 은행 ATM 기기에서만 못 뺀다. 네. 아, 그래서 어디 저기 가서 금은방 가서 금 사고 이러는군요. 네, 그렇죠. 네.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손에 잡히는 퀴즈는 전화로 신용카드 번호나 은행 계좌 같은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에 범죄에 이용하는 그런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뭐라고 할까요? 였는데요. 많이들 아시죠? 정답은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목소리를 이용해서 소비자를 낚는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주관식으로 내드렸는데도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어요. 10분을 뽑아서 5만 원권 주유상품권 한 장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 명단은 방송 끝난 후에 손경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 개별적으로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또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게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서 이제는 아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라고 쉽게 알아채기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융기관이든 수사기관이든 어떤 곳에서도 전화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묻는 일은 절대 없고요. 어딘가에서 전화를 걸어왔는데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으면 이건 보이스피싱 아닌지 늘 한 번씩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주말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10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